다시 우리 Hello 다시 우리 Hello Hello Hello 월요일 밤 새벽 다시 밤 마지막일 것만 같던 그때 그 순간 다 끝났어 이젠 없어 약속해 처음처럼 허락해 준다면 Hello, passion.